가슴 저리도록 아파온대. 말로 지워지지 않는 기억도 하나 물거품 되어 그대 바라보던 두 눈에 슬픈 기억만이 쌓이고 그저 외면하 영원히 내 맘 곁에 사랑을 묻고